실지는 넌 나를 서투른 난 초조해 She's so selfish But I like it 인정하게 내게 holy holy 됐나 Loving your style 머릿속에 하루 종일 너인데 어디일까 뭘 먹을까 궁금해 다른 생각 노력해도 give up give up Oh no 벗어날 수 없는 걸 하루를 다 너에게 보내 Can't let you go Betcha 우린 운명적감 걸어냈자 더 깊어지게 돼 그럼 발차 틀림없는 말걸어 맺자 Betcha You're gonna be mine Oh baby it's my mind Betcha Betcha 틀림없는 말걸어 맺자 You're gonna be mine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네 방식에 끌리는 거야 yeah. 넌 너무 특별해 그냥 다 좋아 자신 있네 표정 말투까지 전부 전부 좋아 Loving your style 미안해 난 단순해서 잘 몰라 알 수 없는 그 마음을 말해봐 친절하게 말해줘 제법 제법 Hell no 잘할 수 있다니까 진심만 너에게 보내 Can't let you go I can't let you go no 배차 우린 운명적감 걸어겠죠 더 깊어지게 돼 그럼 발차 틀림없는 말 걸어 맺자 배차 You're gonna be mine Oh baby it's my mind 배차 배차 틀림없는 말 걸어 맺자 배차 모든 것들이 말하고 있어 우리 둘이라면 넌 나의 영혼인 걸 우린 잘될 거란 걸 믿어 의심치 않아 날 봐 난 믿어 의심치 않아 날 봐 난 믿어 의심치 않아 난 믿어 의심치 않아 날 봐 난 믿어 의심치 않아 난 믿어 의심치 않아 날 봐 난 너뿐인 걸 배차 우린 운명적감 걸어겠지 더 깊어지게 돼 그런 발차 틀림없는 말 걸어 맺자 배차 You're gonna be mine Oh baby it's my mind 배차 틀림없는 말 걸어 맺자 You're gonna be mine 배차 우린 운명적감 걸어겠지 더 깊어지게 돼 그런 발차 틀림없는 말 걸어 맺자 배차 You're gonna be mine 배차